C에 가까워지는 시간 C++. 17번째로 더할 시집은 백석 사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인가요? 2주 만이네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 저희가 쉬었죠. 그 돌고래님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아, 돌고래님이구나. 네. 네. 우리 돌고래 감독님이 네. 지금 아프시다고. 아, 네, 맞아요. 네. 입원하셔가지고 그런 쉬게 됐습니다. 큰 일이 있었나 봐요. 도쿠님이 정확히 뭐 어디가 아픈지. 아, 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 네.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네. 네. 뭐 필요하다. 네. 또는 뭐 네. 공적인 관계라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빨리 회복을 네. 하시길, 쾌유를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일단 근황 이야기부터. 네. 하면서. 그렇죠.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네. 저부터 말하자면 네. 아, 한 주가 참 씁쓸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계절 예? 네? 아니요. 자기 소개부터. 누구신지. 아, 자기 소개부터. 네. 아, 저는 네, 목소리입니다. MC 목소리. 예, 네, MC 목소리. 오늘의 MC 네. 네. MC 보이스. 네. 일인 맡았습니다. 예, 네, MC 네. 보이스. 아, 좋아. 아무튼 저는 아 간판 목소리. 예, 예. 아, 인정합니다. 예. 뭐, 네. 다들 목소리 좋다고 하시잖아요.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 목소리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제 목소리가 좋은 건지 제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남이 좋다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네. 경건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서단풍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덕후입니다. 네. 다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밥도 잘 드시고. 네. 저는 되게 신난 상태입니다, 지금. 어? 무슨 일 있습니까? 원래 여기 올 때 저녁을 항상 먹고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막 잠이 와요. 막 되게 심하게.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밥을 먹어서 이렇게 처지지도 않고. 언제 밥을 먹어야 더 일찍 밥을 먹으시는 건데? 한 4시에 저녁을. 네, 3, 4시쯤 먹고 네, 또 참다가 아마 야식을 먹지 않을까. 아, 오늘? 네, 아마 모르겠어요. 뭐 그때 대보면 알겠죠. 네. 야식을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다. 일단 네. 컨디션 좋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네요. 네. 왜요? 네. 네, 본인 근황. 근황? 네, 이게 꼬였어.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소개 하다가 자기소개 다시 네. 네, 근황은 처음부터 네.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씁쓸한 한 주였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을이 훅 다가왔잖아요. 네. 날씨도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그 우리 올해까지의 약간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정한 건 연애였는데. 네. 네. 왜요? 그 문제가 네. 좋지 않은 결과로 아, 뭐예요? 이어졌다. 어떤 시도가 있었습니까? 아, 제 마음속에 한 켠에 담아둔 담아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오, 다른 분과 야, 그 연애를 이어졌다. 나와 이어지지 않고 다른 분과 이어졌다. 뭐 흔한 일이죠. 그렇긴 한데 너무 힘내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이미 어느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시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시도 아. 시도를 그러니까 하려고 보니까 네. 아, 사전 조사 단계에서 끝나죠. 그렇죠. 아, 이제 간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아, 공을 딱 던지려고 했는데 포수가 없다. 아니 포수 앞에 누가 서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골키퍼였지. 알겠습니다. 아쉽다. 예. 그래서 되게 씁쓸하네. 아직 이번 년도 다 안 갔으니까. 아직 네. 그래도 예, 두 달 네. 정도 남았죠. 네. 어떻게 보면.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도쿠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화를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 닥터 스트레인지. 네. 마블을 또 좋아해서. 네. 그 되게 극찬을 하던. 저는 스토리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그 영상은 되게 좋았는데 오히려 막 눈이 아프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전 너무 화려해서 영 스토리 별로고 전 영상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영상에 집중해서 영화를 봤겠네요? 아니요, 스토리도 봤죠. 아, 스토리도. 네, 근데 그냥 그랬다. 좀 뭔가 확 너무 갑작스럽겠어요. 저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재능충이라서 아, 걔가 네. 갑자기 배우자마자 갑자기 세져 마법을 배우자마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했다. 뭔가 개연성이 떨어졌다. 네, 개인적으로 좀 뭔가 어색한 재능충적인 부분이. 그 영상 부분에서는 어땠어요? 좀 별점을 주자면 별점? 무슨 별 다섯 개 줬는데 저는 별 다섯 개 몇 점? 이러면서 영상은 왜 좋았냐면은 막 정신 없거든요 사실 막 벽이 막 벽이 땅이 되고 땅이 벽이 되고 막 인셉션처럼 인셉션처럼 인셉션처럼 우주도 날아갔다가 막 우주 여행도 한번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 그런 거 좋아해서 정신 없는 거 그런 화려한 거 이런 거 좋아해서 화려했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네. 재밌었던 영화였죠. 그 영상미가 많이 빛났던 영화였다. 네. 화려하고 다음 시리즈가 기대되는. 별점을 그... 주자면 별점 안 주면 별점 좀 주면 안 돼요? 네,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셨다. 네. 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 단풍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뭐 이래저래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 아, 아, 할 게 많았죠. 학회 가셨죠? 네. 네, 서울에 이제 학회 참석차 갔다 왔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직 대학원에 안 들어갔는데 네. 학회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갔다가 아 나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아, 좀 닥치고 있어야겠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엄청난 지식과 딱 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은 그 것들 심지어 막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도 와서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뭐 기술을 전시한다. 그 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저는 그 급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들 오셔서 굉장히 네, 가서 굉장히 막 저는 아 이런 데도 와봤다 이 정도 수준의 느낌만 받고 그런 기만 딱 받고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규모가 좀 많이 큰 대회였나 봐요. 아, 약간 글로벌하게 하더라고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때 네. 제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갖고 네. 제가 이제 활기를 펼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좀 네.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참석했다는 거에 의의를 학회가 끝나고 엄청 죽을 때까지 달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부산까지 달리셨다지. 아, 부산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마셨다. 아,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회포를 어떻게 알았지? 네, 말해줬어요, 제가. 아, 네네네. 네. 네. 아, 스트레스도 많이 확 푸셨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오래 달려본 게 그렇게 네. 없어가지고 최근에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러고 제가 또 육체적 노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숭고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풀러 이제 감을 또 따러 갔다 왔어요. 아~ 주말에. 가을이기도 하고. 네, 그 가을이면 또 감따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나요? 아, 진짜로. 거의 안 하죠. 근데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감 따러 가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심지어 저도. 너무 너희 주변 아니야? 나는 너 빼고 안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 막 저번 연도에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이번 연도에도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고 동생도 데리고 가라 막 이러면서 재밌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막상 가서 해보니까 처음 한 3, 4시간 엄청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질 때쯤에 집에 가야겠다 생각 들죠. 아. 그만 타고 싶다. 마치 점프를 해가지고 땅에 쿵 하면은 감이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고. 네, 그럴 일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조금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보람찼겠네요. 네, 가끔 그렇게 가서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쁘지만 뭔가 재미있었던 한 주였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번 주 이제 주말쯤이었고 이제 이번 네. 주는 그래서 조금 쉬고 있죠. 막 좀 육체적으로도 많이 쓰고 이랬으니까. 다들 뭐 저만 빼고 다 좋았던. 여기는 이제 시도조차 못했던. 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네. 시도 안 했는데 뭐. 그래 네? 뭐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 있습니까? 시도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아쉽죠. 아, 그래도 네. 너무 아유, 어떡합니까? 제가 많이 좋아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속으로 마음이 아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마음이 아파. 분위기를 바꿔서 네. 시 소개로 넘어갈까요? 아, 시 오늘 네. 백석 시인의 사슴이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인기 많죠? 초판본 나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베스트셀러 네. 올라가서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또 초판본은 또 읽기가 힘들다. 인정합니다. 굉장히 인정합니다. 제가 초판본을 빌렸는데 네. 한자도 많을 뿐더러 한자 중에 막 정말 작게 쓰여진 한자 있잖아요. 막 너무 안에 획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안 보여요. 한자 획끼리 겹쳐 있어. 그래가지고 검색도 못할 정도로 막 예. 아 힘들었습니다. 저는 초판하고 초판 아닌 거하고 좀 주석 달려있는 거 두 개 읽었는데 네. 확실히 주석 달린 게 좀 읽기 편하다. 이 사투리를 또 많이 쓰시지 않아요? 이 백석 시인이. 그렇죠. 그 우리가 모르는 평안도 사투리니까 네. 그 뜻도 이 주석으로 확인해보고 읽는 게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맞아요. 그 또 그런 걸 찾는 재미도 있었고 단어가 너무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그냥 초판본? 개인적으로 그냥 읽겠다, 한 번쯤 보겠다 이런 분들 초판본은 좀 비추천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난 뜻을 곱씹으면서 계속 읽을 거야 이런 분들은 초판본을 네, 초판본 읽으셔도 괜찮겠죠? 그걸 거의 외울 정도로 읽겠다 이런 분들은 아 저는 그리고 그 백석 시인의 사진을 봤거든요. 네. 완전 미남이잖아요. 네. 되게 인기 많았다던데. 그렇죠. 매주 이렇게 시인의 외모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 진짜 뭐. 잘생겨서 일화가 많대요. 근데 아, 백석 진짜요? 시인은 좀 유명해요. 잘생긴 걸로. 어. 네. 저번에도 유명하신 분 한 분 있었잖아요. 누구였지? 누구요? 그 어떤 분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뭐 외국에 있는 어떤 시인과 비교가 될 정도로 멋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편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아 참 항상 말하고 기억이 안 나. 기영도 시인 아닌데. 어, 기영도 시인 아니네. 그 전이었어요. 그 전에. 어허. 네. 아무튼 저는 그 잘생긴 외모로 시도 엄청 겁나 세련되게 쓰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완전 구수한 거예요. 완전 조선. 시는 엄청 향토적이에요. 느낌이. 그렇죠. 옛날에 뭔가 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 아, 나 그냥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막 향토적인 느낌. 좀 얼굴이랑 매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네. 아, 그 향토성을 얘기하니까. 아, 또 백석 시인 초보 사진 몇 개 뜨는데 네. 한 개는 또 머리가 되게 독특한 사진이 있거든요. 올백 아니에요? 백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 뭐 베토벤 머리 같은 아, 정리한 사진 하나 머리. 있어요. 그거 보면은 또 이런 시를 쓰겠구나 싶은 느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증명 사진은 되게 세련돼 있는데. 네, 또 다른 면이 있구나. 네. 아무튼. 네. 예. 그리고 또 향토성 얘기를 아까 했는데 향토성을 관련지어 생각을 하면은 초판본을 네. 읽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글씨체나 하면 뭐 이렇게 한자가 여러 개 쓰이고 이제 또 책 자체가 구성이 시가 옛날 그 뭐라 그러죠? 옛날 형태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약간 훈민정음이 있듯이 그렇죠. 그런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나라 맞싸움이 막 그러듯이 예, 구성돼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 이런 분위기도 또 초판본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고풍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저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초판본을 읽으면서 아 이런 맛에 또 초판본을 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 못 알아듣고 막 맞아요. 막 이런 문제 뭐라 하는 거지 하면서 외국 책인가? 심지어 여기는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거든요. 아, 맞아요. 띄어쓰기 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내가 찾아내면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초판본을 네. 읽는 맛도 있다. 느낄 수 있다. 네. 저는 한자 많은 거는 좀 넘기고 한자 없는 한자가, 시만 골라갖고 네. 막 읽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준비를 해왔는데 시인 소개 네. 이 백석 시인은 사실 유명하죠? 다 알죠? 네. 저희가 알죠. 뭐 딱히 이름을 소개 안 해도 네, 예. 교과서에도 막 시가 실리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여승 이런 시는 교과서에 본 것 같은데 여승 나와 나타샤 흰당나귀 아 그렇죠 그 유명하죠. 1912년도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시랍니다. 본명은 기행 백기행이었고요. 기행? 네. 오. 어린 시절에 문학과 영어에 소질을 보였답니다. 동네에서도. 그래서 1929년에 17살 18살에 장학금으로 일본에 유학합니다. 오호. 1934년에 귀국하고 5년 있다가 그 과정 중에 이 유학 과정 중에 1930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가지고 등단을 해요. 그래서 귀국해서 이때 인연이 뭐 이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귀국해서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면서 이때 일하면서 틈칠 준비한 시를 묶어서 네. 사슴을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0부만 찍었대요. 사슴이 100부. 네. 그냥 주지 않은 사람 나눠주고 그냥 네. 월급을 했답니다. 힐리템이네.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이 시집 못 구해서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그냥 필사로 해서 네, 필사해서 그걸 맨날 들고 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이 초판본 사슴이 별로 없잖아요, 수량이. 그래서 2014년에 경매에 나왔는데 네. 7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아, 초판본이? 네. 시집이? 네. 우리가 7, 8천 원 하는 건데 7천만 원이네. 와, 대단한 당시에 좀 비쌌대요, 그리고 이 시집이. 그때 7천만 원이면 지금은 거의 뭐 몇 억? 아니, 2014년에. 아, 2014년에. 2014년에 7천만 원. 네, 2년 전에. 네. 아, 지금 인플레이션 좀 돼가지고. 네. 아, 조금 올랐을 거예요, 전에. 조금 올랐겠죠. 네. 지금 저 한 7천, 한 100만 원. 네. 100만 원 많이 올렸네요. 네.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뒷얘기는 뭐 많은데 뭐 남한에 안 사셨죠? 이분이 광복하시고 교양, 아, 북한에 네, 고향에 가셨어요. 평안북도에. 그래서 북한에서 사시면서 그 한때는 이분 시를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한은 네, 다 안 하고 막 중국이랑 수교를 시작하면서 백석 시인 시를 읽게 되고 그렇게 됐답니다. 1996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96년. 네, 북한 가서는 뭐 그래서 뭐 어떤 일도 하시고 한자리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문화 쪽 관련해서 한자리도 하시고. 근데 시를 보면은 다 뭐 김일성 찬양시. 그 체제 안에서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를 가 많이 나왔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시들은 네. 체제 찬양하는 시. 또 한 명 인재가 아쉽게 한 저 북한으로. 이 시집이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 이렇게 대놓고 사투리 쓰는 시집은 없었잖아요. 네. 그 뒤에 가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게 교과서로 저는 처음 접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백석 시인을 왜냐면은 교과서를 로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확실히 시를 감상하는 게 목적이 조금 다르죠. 그냥 학술적으로 네, 접근하니까 학술적이라기보다 뭔가 막 해체해버리고 네. 일제 당시 시대에 관련지어서 일제 시대 상황 백석 시대 마음을 나타냈던 뭐 투쟁 심리다 이런 거 배우죠. 그렇죠. 근데 이 시에는 그런 시집 안에서 그런 감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정겹고 그립고 아련하고 맞아요. 뭐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막 저항정신 뭐 그런 때 학창시절 배운 거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가고 네. 뭐 뭔가 되게 편안하고 읽으면서도 네. 저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시가 아니라 그냥 구수한 그냥 뭐 자기 그냥 그 자체를 네. 좀 묘사한 감성을 그냥 표현하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몰입도 되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몰입은 좀 단어를 알고 난 다음에 네. 단어 모르는 채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문제점도 네,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오래된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네. 조금 뜻을 있는 뜻이 있는 판본으로 읽으면 이게 좀 좋겠다. 해석이 좀 되는 네, 걸로. 아까 말한 한 말이지만. 뭐 백석 시인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에피소드요? 예. 네. 뭐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하는데. 에피소드 조사 안 했는데. 그 되게 여자 관계가 네, 좀. 여자 관계가 좀. 다이나믹했다고. 그러네. 아우 완급적인 어법. 와 다이나믹하게. 흰 당나귀와 그 시가 네. 그 여자를 위해서 쓴 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눈은 풀풀 흘리고 네.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자이안가? 그 분을. 뭐 여자가 한 3명? 3분? 4분 이렇게 나오던데 네. 보니까 란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 아, 뭐 세네 명이나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 일생에서 아, 일생에서 네,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줬던 아, 여성분들이에요. 막 동 시간 때 막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어째?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얼굴 갓을 한 네. 분이셨다. 어, 근데 되게 생각해보세요. 얼굴 잘생겼어. 영어 잘해. 약간 유학파야. 시도 잘 써. 대기업 다녀. 조선일보 당신 대기업. 시인이야 또. 그 다음 쿨하게 그만두고 선생님하고. 네. 뭔가 독한 가수 여자들이 안 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외적으로만 봐도 매력적인데 내적인 것까지 튼실하게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시도 인기가 많았대요 당시. 백석시인 있는 백석시인의 시가 있는 잡지가 출간되면 다 팔리고 시집은 이거밖에 없었대요. 사슴밖에 없었다는데 다른 시에 막 이렇게 실려서 나오면 인기가 많고 그랬답니다. 지금 연예인으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GD 같은 존재감 존재감이 GD 같은 사람 GD 약간 구수한 사람들 일제 시대 GD 뭔가 말발로 단어로 후리 가사로 딱 수액을 딱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를 7천만 원짜리 시를 읽어. 우리 백기행님의 7천만 원짜리 시집을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목소리. 저부터 할까요? 네. 제일 짧은 네. 것부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청시 별 많은 밤 한이 바람이 불어서 푸른 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예, 네. 짧고 네. 아주 임팩트가 있나요? 청량감 있는 시였습니다. 아, 청량감이요? 청량감은 뭐죠? 필력이요. 네. 되게 짧은데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시에서 이게 짧네. 간단합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딱 가을의 모습이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감나무에서 어떤 한이 바람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바람에 네. 선선한 바람 네.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밤에 이제 감이 뚝 떨어지고 뭔가 주변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울리고 그런 이미지가 네. 탁 그냥 탁 잡혔어요. 제 머리 안에. 너무 뭔가 가을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현재 또 저희 계절이 가을이기도 하니까 네. 뭔가 이 시가 되게 와닿았어요. 막 공기 쌀쌀해진 뭔가 쌀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니까 이 시에서 지금의 가을의 분위기가 네. 팍 났군요. 그쵸. 네. 근데 그 보통 이런 감나무가 우리 주변에 잘 없잖아요. 도시에는 네. 쉽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네. 시인의 능력이 뭔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이미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백석 시인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까지 했냐면은 그 설국이라는 소설 있죠.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 작가의. 저는 이거 보지 못했는데 단풍님 이거. 되게 첫 문장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뭐 눈의 세상이었다. 네, 눈의 고장이었다. 라는 이 문장이 되게 유명한데 예. 그 문장을 딱 보면은 이 풍경 그 이미지가 한 문장만으로 이미지가 막 생각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백석 시인은 좀 그런 느낌 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한방이 네. 있는 이 시를 보면은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세대들이 뭐 가을을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에서 네. 가을을 떠올렸을 때 보통 제가 예상한 바로는 떠오르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뭐 부산 사람이면 불꽃 축제? 뭐 아니면 단풍놀이. 예. 가로수 뭐 단풍 범어사 단풍 가 뭐 단풍 모습 이런 거 외에 뭔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생각을 해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인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록으로서의 가치 뭔가 이, 뭔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당시에 예. 그 자료 화면 같은 자료 아, 사진 같은 그렇죠 옛날 다르겠다. 옛날 모습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완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치가 있다. 가치도 있을 것 같은 시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백석 시인의 어떤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맞아요. 느껴졌습니다. 네. 분량은 적지만 뭔가 강렬한 네. 그런, 이미지가 보였던 네. 아... 개인적으로 이 시보다는 그 이미지를 주는 거는 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길 가운데 기차가 딱 서가지고 거기서 두 여인이 내리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가 있었거든요. 백석 시인이 네, 쓰신 네, 이 사슴에 그 시가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미지로는 한자가 많았는가 봐요. 아니요, 다 한글인데 다 사투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이해가 안 돼. 사투리를 모르면 띄어쓰기도 이상하고 뜻을 알고 나서 좀 이해되는 그것도 네, 딱, 근데 네. 청시 이 시의 장점은 이게 사투리가 없죠. 그 우리가 맞아요. 이해 불가능한 단어가 없죠. 그렇죠. 예. 한이 바람도 뭔지 모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확 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장점. 네. 그래서 더 강렬하게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강렬한 이미지가 좋았다. 덕후님은 네.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도 이 시는 진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네. 생각했고요. 어떤 추억의 순간을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눈앞에 이런 장면이 펼쳐져서 그거를 바로 묘사하셨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네.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이 시의 분위기 그 자체가 좀 좋은 시가 아닌가 네, 우리 목소리님 하신 말처럼 시를 읽으면은 그냥 내가 겪었던 별 많은 밤 내가 겪었던 뭐 한이 바람 내가 봤던 푸른 감 개 짖는 소리 이런 게 나의 경험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떤 이미지를 딱 만들어내는 게 이 시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고도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별로 네. 좋아하진 않는데 확대 해석을 별은 뭔가 사람들의 희망 희망, 소망, 꿈 이런 거 네. 한이 바람, 시련 푸른 감은 시련에 뛰어넘지 못한 인간 떨어지죠. 그래서 개는 그 사람 위로하는 목소리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봤어요. 교과서에 별은 희망, 한이 바람은 시련, 시련, 네. 푸른 감이 시련에 사람. 좌절한 사람. 아, 걔는 위로의 목소리, 위로의 목소리. 오, 그래서 뭔가 교과서 시인이라 그런지 좀 네. 교과서적으로 다가가봤습니다 이거. 아, 다음 중 개가 뜻하는 의미는 네, 개가 뜻하는 1, 2, 3, 4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위로의 목소리 4번 위로의 목소리 그렇게 정해주시니까 네, 뭔가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의미를 넣어보자면 그렇죠. 네. 근데 이 분위기만으로도 좋다. 도쿠님이 역시 언어 1등급이라서 아직 수능 안 쳤어요. 20일 뒤에 수능 치는데 무슨 20일밖에 안 남았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빨리 공부하러 가야 돼요. 몰랐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큰일 났네. 근데 언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요. 10점이 없으니까 학교가 바뀌는데 아무튼 역시 도쿠님의 좋은 감상 잘 들었습니다. 단풍님은 저는 이제 제 이제 그 이름이 단풍인 만큼 이 가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게 예. 너무 좋았고 이게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감상평이 똑같아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거밖에 없죠. 사실 네. 짧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강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이런 시어들이 사실은 되게 시골의 정서를 많이 느끼게끔 해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도시에는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요. 또 막 감도 제가 최근에 감 따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골의 느낌을 들고 또 개가 짖는 것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까 네. 이제 목소리님이 얘기했던 뭔가 옛날 그 풍경을 딱히 막 딱 사진 저장시켜 놓듯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 시 같다라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오, 새롭게 또 공감이 딱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네. 저는 따로 준비한 거는 아 옛날에 이제 그 이런 상황이 해서 느껴지는 게 약간 여유로움. 여유로움. 네, 그리고 막 모닥불 앞에 있는데 앉아가지고 막 별을 딱 보면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는 그런 시골의 정취 이런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럴 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닥불이야. 모닥불 수련회 때밖에 본 적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중학교 수련회 때 가면 불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네. 막 손잡고 막 삥삥 돌고. 나는 개똥벌레 뭐 그런 거 안 돌아가 보려요. 울고 막 울고 울고 어머니 맞아 맞아. 캠프파이어 조그만 게 진짜 이만해. 네, 되게 크게 막. 응 맞아 맞아. 불똥 날려가지고 옷 타고 막.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모닥불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저는 이제 그 이제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인가 이제 저희는 시골에 매년 이제 벌초라러 가거든요. 아 예. 벌초라 와가지고 거기 있는 벌초를 끝내면 이제 마을회관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친척들 다 합치면 한 15명, 20명 이렇게 와요.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할 때 그때 모닥불 딱 피워놓고 했었는데 전 사실 막 시골 가가지고 일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그때의 여유로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모닥불 앞에 모닥불 탈 때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타닥 타닥 타닥 하면서 그래. 네. 막 그런 거를 쫙 들으면서 이제 별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좋고 뭐 따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을 해보고 그걸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을 대입시켜서 시를 감상했더니 또 아 재미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옛날의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풍님이 가지고 있던 그 또 다른 지금 시대의 가을의 모습을 또 환기시켜주는 가을의 시골 그 모습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덕후님은 뭐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나요? 가을하면요? 네, 자신만의 뭐 추억이라든가.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아 저는 벌써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그런 꼬마비의 계절. 아,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고 그 가을에 도착화된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네. 뭐 가을에 특별했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가을에 겪었던 경험이요? 그런 거 없어요? 가을 수능 빼고 아 수능 아직 아 수능 안 쳤네. 수능 얘기할 뻔했는데 잘 끊어줬습니다. 수능 이제 치료 가야 되니까. 네. 아 수능 때 추워지죠 갑자기. 맞아요. 그렇죠. 수능 날만 되면 추워지죠. 막. 수능 한파. 네, 한이 바람 불어서 푸른 감이 떨어지듯이 수능생들의 마음을 올려보는.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최근에 친구랑 이렇게 한잔 하러 갔는데 걔가 그 친구가 이제 어디 가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해양대였거든요. 네. 근데 해양대 안에 방파제는 아니고 이렇게 골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약 학교 스탠드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게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파도가 막 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 태풍만 오면은 거기 막 다 잠기고 이러는데 네. 거기에 딱 앉으니까 요상하게 도시인데도 하늘에 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별들 쫙 보이면서 밑에 파도 막 치고 시골은 아니었지만 파도 네. 막 치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별을 보고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여유롭고 맥주 한 잔에 평화로우면서 해양대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네 섬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에는 빛이 없잖아요. 다른 이렇게 방해하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잘 보였나 봐요. 그때 느꼈던 여유로움이 아 너무 좋았다. 거기다 날씨도 딱 맞잖아요. 시원해. 친구가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왜 물어봐? 그 시간대 이렇게 한잔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왜 당연히죠?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예.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고 네. 해양대가 떠올랐다. 그렇죠. 목소리님 없나요? 저는 가을하면 좀 슬픈 기억밖에 안 떠올라서 말을 말을 하면 좀 슬퍼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더 슬퍼지긴 싫습니다. 슬퍼지려 해. 예, 고래 가사가 생각나네.